해양조리에 즈음하여 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구자들인 최세용, 강자화, 류통사, 봄동림 가족 일행들, 제중 항일혁명투쟁 연구자들인 박길송, 김출, 소순옥 가족 일행들이 13일 류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